경의하는 김종훈 원수님께 위대한 용도자 김종일 동지의 서거 다섯 돌세에 점하여 반제민족민주전선 조항위원회에서 17일 전문을 드렸습니다. 전문은 인류의 심장 속에 선군 태양으로 빛나시는 김종일 장군님의 한생은 천재적인 예지와 탁월한 용도로 조국과 민족 시대와 역사의 방향타를 들어주시고 민족 자주위협, 인류 자주협을 승리의 한 길로 이끌어오신 위대한 혁명가, 걸출한 정치가 민족의 오보이의 거룩한 한평생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필성불패의 선군정치로 민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시고 공화국을 불패의 정치사상강국, 세계적인 군사강국으로 일도세우신 절세의 애국자의 숭고한 영상과 애국헌신은 우리 조국과 민족사에 찬연히 빛나고 있다고 전문은 지적했습니다. 남역의 전위투사들과 각계 애국민중은 대륙이여 백두의 전출위인을 모신 한없는 민족적 자긍심을 가슴 깊이 간직하고 경연은 원수님의 향도 따라 조국통일협 실현을 위해 일로 매진할 불같은 결의에 넘쳐있다고 하면서 전문은 주체혁명협의 완성과 자주통일위협의 승리를 위하여 민족의 태양이시며 조국 통일의 구성이신 경의하는 김정은 원수님께서 부디 건강하시기를 삼가 축원한다고 지적했습니다.